모든 게 꿈은 아닐까 괜한 생각에 혼란스러워 너의 기억을 애써 지우려 고개를 접어도 그냥 자꾸만 네가 떠올라 I miss you 깨어나지 않는 꿈처럼 I miss you 나를 꼭 안아줘 누구보다도 환하게 웃을 수 있게 웃을 수 있게